안녕하세요. 작은 열과 그리는 풍경의 예준 효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이제 금요일이 왔죠. 저희 또 DJ 효쌤의 자리가 왔습니다. 네, 오늘 제 차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송정미 씨의 순종이라는 찬양을 들려드렸었어요. 네. 송정미 씨가 되게 유명하신 분 아세요, 혹시? 저는 축복송 노래 알죠. 때로는 너의 앞에. 네네네. 그거 부르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 오직 주만이. 네, 다 그분 노래예요. 근데 이제 되게 오래 활동하신 분이죠. 네. 그분 노래를 들었더니 되게 반가우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더 노래 좀 들려주면 안 되냐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송정미 사모님이죠. 그분의 노래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제이어스, 그다음에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 어노인팅, 그다음에 유은성 씨의 찬양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찬양을 논스톱으로 쭉 틀어드릴 거예요. 저희가 중간에 괜히 그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찬양을 쭉 틀어드리고. 그 곡들 성공 리스트를 저희 다시 듣기나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다시 듣기 파일과 함께 링크와 함께 성공 리스트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또 보시면서 어떤 찬양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송정미 씨의 순종. 두 번째 곡, 송정미 씨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세 번째 곡, 송정미 씨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부제는 오직 주만입니다. 네 번째 곡, 송정미 씨의 한 걸음 한 걸음. 다섯 번째 곡은 제이어스의 십자가. 여섯 번째 곡은 브릿지 임팩트의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일곱 번째 곡은 어노인팅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덟 번째 곡은 어노인팅의 주사랑 앞에 엎드려. 그리고 마지막 곡인 아홉 번째 곡은 유은성 씨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꿰고. 이번에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영어가 많이 안 보이네. 이번엔 영어가 많이 안 보이네. 네, 이번에는 한글로 했어요. 지난번 영어로 했는데 제목 읽기 힘들더라고. 제목 읽다가 막 틀리거나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니, 괜히 저희 딸에는 발음 되게 좋았어. 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는, 별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한국곡으로만 다 갖고 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니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희귀 돼 이곳에 나를 묻고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아껴워도 내 걷는 길이 좁고 험해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눈물이 흘러도 멈추지 않아요 나의 꿈은 지금 비록 가진 게 없고 이 낮은 곳에 서 있다 해도 해가 뜨기 전 그 하늘이 가장 어두운 밤이죠 내 꿈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날 지켜봐요 대신 아직 안 없는 사람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이제 내가 Oh,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총 9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아, 좋죠. 근데 저는 진짜 송정미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곡은 또 제 개인 항상 그 뭐라고 할까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찬양 매번 말하는 유윤성 씨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이분 목소리가 되게 애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부르진 않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애절하게, 잔잔하게 울림이 그 있어요. 목소리 네. 가운데 그 떨림이, 떨림이 있어요. 떨림이. 맞아요. 근데 그 떨림이 목소리가 떨리는데 내 마음까지 막 떨려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곡 들었고요. 저희는 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아까 초반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이 곡들은 리스트, 선곡 리스트는 저희 다시 듣기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효쌤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